세월 속엔 그대가 있어요. 눈을 감아도 보이는 투명한 얼굴, 달빛이 있어요. 달빛이 있어요. 세월 속엔 그대가 있어요. 귀를 막아도 들리는 많은 얘기들, 바람이 있어요. 그대가 있어요. 가슴을 닫아도 흐르는 깊은 강물을 막을 수 없어요. 막을